동화 한국어 버전 괴물 퇴치자. 옛날 옛적 먼 나라에 가난한 도자기 공과 아내가 살았어요. 도자기 공은 열심히 도자기를 만들었지만 도자기 가격이 너무 싸서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했어요. 부부는 다 큰 자녀가 둘 있었어요. 아들의 이름은 라이오넬로, 굉장히 잘생기고 젊은 사내였지만 겁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동생 릴리는 해바라기처럼 예쁘고 매우 친절했어요. 부부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우리 아가들은 운이 조금만 따라준다면 좀 살만해질 거야. 잘 될 거야, 여보. 릴리는 예쁘니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라이오넬은... 라이오넬은 이름은 사자처럼 용감하지만 반대로 겁이 너무 많아. 용감하지 않다고. 아, 도대체 뭐가 되려나? 너무 걱정하지 마. 언제가 내가 되면 라이오넬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반드시 용감해질 게 분명하니까 말이야. 용감한 사람들은 죄다 죽었나 보네. 그러던 어느 날 릴리는 숲에 가서 새와 동물들에게 노래했어요. 그 숲에는 친절한 마법사가 살았어요. 마법사는 릴리를 보자마자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사랑에 빠졌어요. 이 숲보다 아름다운 곳은 어디에도 없을 거야. 저기 귀한 아가씨, 제가 본 사람 중에 정말로 제일 아름다우십니다. 마법사는 릴리에게 장미를 주었고 릴리는 그의 친절함에 반했어요. 릴리는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마법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이 사람은 친절하고 저를 잘 돌봐주지만 아주 먼 곳에 살아서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하지만 딸의 미소를 보고 축복해 주었어요. 릴리를 저에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릴리에게 영원히 잘해주겠습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선물을 받으십시오. 엄마, 아빠, 라이오넬, 안녕. 언젠가 뵈러 올게요. 마법사가 손을 튕기자 두 사람은 사라졌어요. 부부는 마법사의 선물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도자기 곰과 부인은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내 라이오넬은 릴리를 그리워했어요. 릴리가 보고 싶어. 이제 싸울 사람도 없네. 저기 무슨 일이 생긴 거지? 사람들이 무언가를 팔고 있는 상인을 둘러싸고 있었고 라이오넬은 그쪽으로 갔어요. 뭐지? 뭐야? 열쇠랑 신발이잖아? 사람들이 왜 이 두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있는 거지? 자기야, 잘 들어보세요. 이건 바로 마법의 장어와 마법의 열쇠입니다. 진짜요? 하지만 좀 평범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 신발로 말할 것 같으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 데려다 준답니다. 이 열쇠로는 잠겨있는 모든 걸 풀 수 있답니다. 전부 주세요. 제가 다 살게요. 여기요. 이것만 충분하죠? 아유, 그럼요. 라이오넬은 열쇠를 챙기고 신발을 신었어요. 그 말이 진짜인지 확인해볼까? 마법의 장어야, 날 여동생에게 데려다 주지 않을래? 잠시 후에 라이오넬은 릴리와 마법사의 앞에 나타났어요. 세상에! 라이오넬? 릴리! 릴리잖아! 정말로 보고 싶었어. 내가 운이 너무 좋았나 보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죠? 마법의 신발 덕분이에요. 마법을 부렸거든요. 멋지지 않아요? 마법의 신발요? 그렇군요. 그럼 하루 머물다 가시죠. 아니에요. 그냥 릴리가 잘 있나 보러 온 것뿐이에요. 그리고 다른 곳은 과연 어떨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난 신경 쓰지도 않을 줄 알았어. 아, 그럼 수정의 나라로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 땅의 왕은 친절한 사람이니 분명히 열렬히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 맞아. 그 나라는 정말 너무 아름다워. 가서 한번 봐봐.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수정의 나라라고?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이 수정글을 가져가십시오. 이건 뭐죠? 어디에 쓰면 되죠? 이게 진짜 필요할 때 알게 될 겁니다. 라이오넬은 인사한 후 곧 길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좋아, 그럼 나를 수정의 나라로 데려가죠. 말이 끝나자마자 라이오넬은 색색으로 빛나는 수정으로 된 집이 많은 곳에 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수정으로 자신을 꾸미고 길을 오갔어요. 우와, 정말 신기하다. 보이는 모든 게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워 보여. 사람들도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운 곳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을 거야. 이제 왕을 만나러 가볼까? 마법의 신발아, 이 나라의 왕에게 데려가줘. 응? 우와, 궁전 안으로 들어왔잖아. 정말로 신기한데? 이제 왕을 어떻게 찾지? 거기 누구냐? 어? 그곳에서는 왕이 그의 딸 루비와 함께 식사하고 있었어요. 라이오넬을 보고 깜짝 놀란 왕은 불신하는 눈으로 그를 쳐다봤어요. 당장 고하라. 넌 누구고 내 궁전에 어떻게 들어온 것이냐? 저는 라이오넬입니다. 전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 듣고서 마법의 신발의 힘으로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답니다. 마법의 신발? 그게 뭐지? 아,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의 이름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짠하고 데려가 주는 거죠. 왕은 마법의 신발에 흥미가 생겼어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겠나? 이쪽은 내 딸 루비라고 하네. 루비를 보자마자 라이오넬의 마음은 이전에 본 적 없었던 루비의 아름다움에 녹아버렸어요. 영광입니다. 마법 신발아, 나를 수정 나라의 루비 공주 옆자리로 데려다 주지 않겠니? 정말 마법이 일어났네요. 이 나라에 온 지 얼마나 되었지? 몇 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어떤 것보다도 여기서 본 것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도 아주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나도 그 사람들처럼 아주 아주 행복하네. 내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우리 딸이 어서 빨리 결혼하기만 하면 말이네.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괴물을 물리친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괴물? 괴물이라뇨? 나의 백성들은 해가 지기 전까지 행복하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모든 백성은 괴물이 괴롭히러 오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가야만 하지. 괴물이 사는 곳도 모르고 어떻게 죽이는지도 모르네. 그래서 저는 괴물을 물리치는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이제 왜 내가 행복하지 않은지 알겠는가? 괴물요? 무섭나요? 네. 작은 쥐처럼 생겨서 사람들을 무척이나 놀라게 한다고 해요. 다른 용감한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없습니까? 털 많은 거미를 잡은 사람은요? 그건 제 손으로도 할 수 있어요. 라이오넬은 루비 공주가 말한 것을 듣고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공주의 미모에 푹 빠진 라이오넬은 공주의 마음을 얻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제가 하죠. 그 괴물을 물리치겠습니다. 뭐라고? 그건 불가능하네. 아까 못 들었나? 괴물이 어디 사는지 아무도 모른다네. 어디 사는지 찾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당신을 위해 괴물을 물리치겠습니다. 그날 저녁 라이오넬은 떠날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내가 뭘 한 거지? 괴물을 찾으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어쨌든 가서 보면 알겠지. 용감해져야 해. 마법 신발아, 괴물이 사는 곳으로 데려다 줘. 말이 끝나자마자 라이오넬은 숲속 깊은 곳에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뒤에는 길게 엉켜있는 덩굴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어요. 숨겨진 문이라. 그래 뭐, 아무도 못 찾을 법하네. 라이오넬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도저히 못 열겠어. 어떻게 하지? 잠깐, 마법의 열쇠! 라이오넬은 주머니에서 마법의 열쇠를 꺼내 문을 열기로 했어요. 제발 열려라, 제발, 제발 열려라! 아, 좋았어! 문이 삐걱대면서 천천히 열렸고 곧 입구가 나타났어요. 이제 이 동굴에 들어가면 괴물을 만나야지. 겁먹을 필요 없어, 라이올. 난 할 수 있어. 용기를 얻은 라이오넬은 어둡고 음침한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간 라이오넬은 조용히 움직였어요. 흔적이 없네. 밖에 나갔나? 라이오넬은 괴물이 시끄럽게 자는 걸 봤어요. 매우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괴물이 코를 볼 때마다 동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괴물이잖아. 내가 찾아냈어. 이제 난 방법을 찾아 물리쳐야 해. 라이오넬은 천천히 괴물에게 다가갔고 더 가까이 가서 괴물을 봤어요. 병이 깨지는 소리로 인해 괴물은 깊은 잠에서 깨버렸어요. 잠에서 깬 괴물은 겁먹은 라이오넬을 보았고 라이오넬은 움직일 수 없었어요. 안 돼. 누구냐? 누가 감히 내 동굴에 들어와서 널 깨울 거냐? 괴물은 큰 손으로 라이오넬을 잡아 큰 세상에 넣어버렸어요. 멍청한 인간이 내 동굴에 왔구나. 어떻게 찾은 거지? 도대체 어떻게 온 거냐? 용감해져라. 강해져야 해. 보다시피 이 수정구는 원하는 장소에 데려가주는 마법의 도구예요. 그렇죠. 마법의 수정구라고? 그건 너에게 줄 게 없다. 이렇게 나한테 잡혀왔으니. 라이오넬은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생각했어요. 방법이 떠오르기 전까진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위대한 괴물님, 정말 강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만큼 정말 강합니까? 저는 모험가라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뭐 강하냐고? 당연하지. 지구에서 나보다 강한 건 없다고. 아무도 날 이길 수 없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강할 수 있어요? 당신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난 정말 힘이 세다고. 너의 가짜 수정구와 다르게 내 힘은 수정 동굴에서 수정으로 바꿔둔 내 심장에서 나온다고. 알겠나, 애성이? 수정 동굴요? 그게 뭐죠? 이상하고 신비로운 수정으로 가득 찬 동굴이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내가 지키게 된 이유로 아무도 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다. 알겠나? 와, 정말 강하고 용감한 괴물이네요. 그럼 당연하지. 그럼 대화는 여기까지. 난 너무 배가 고파서 나가서 사냥을 좀 해야겠다. 걱정하지 마라. 넌 나중에 먹을 거니까. 괴물은 겁먹은 라이오넬을 두고 사람들을 괴롭히러 동굴을 벗어나 왕국으로 갔어요. 가서 다행이야. 괴물이 다 말해줬네. 마법의 신발아, 날 수정동굴로 데려가줘. 라이오넬이 눈을 뜨자 라이오넬은 작은 수정으로 가득 찬 어둡고 아름다운 동굴에 있었어요. 다양한 색으로 빛나는 수정을 보고 라이오넬은 이곳에 왜 왔는지 잊을 뻔했어요. 안 돼, 집중하자. 빨리 괴물의 심장을 찾아야만 해. 그런데 수정이 너무 많아. 어떤 게 괴물의 심장이지? 갑자기 들고 있던 수정구가 빛나기 시작했어요. 라이오넬은 수정구를 보고 놀랐어요. 이상한데? 별다른 걸 보여주지 않는... 라이오넬이 수정구를 통해서 보자 수정 하나의 색이 변했어요. 저거인가 보다. 저게 괴물의 심장일 거야. 내가 찾았어! 라이오넬은 수정을 바닥에 던졌어요. 수정은 산산조각이 났고 곧 사라졌어요. 뭐지? 내가 해냈어! 마법 신발아, 지금 당장 왕에게 날 데려가줘. 어서! 어머! 세상에! 내가 먹을 때마다 항상 놀라게 하는군. 해하, 공주님, 제가 해냈습니다. 괴물을 물리쳤습니다. 그래? 정말 괴물을 물리쳤는가? 예, 폐하. 이제 여긴 안전합니다. 백성들 역시 안전합니다. 그럼 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고맙네.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하려면 아직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네. 내 딸 루비야? 네, 저 사람이 괴물을 물리쳤으니 약속한 대로 저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다음날 성대한 예식이 열렸어요. 사람들은 공주가 용감한 괴물 퇴치자와 결혼하게 되어 기뻤어요. 저기 공주님, 전 용감해요. 그렇죠? 그 괴물을 물리쳤잖아요. 네, 당신은 용감해요. 당신처럼 용감한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해요. 참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당신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 겁이다!